25장은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한 기록입니다. 약속을 받은 사람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그 약속은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통해서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본문은 보여줍니다. 25장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헤로이 근처에 거하였더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 후에 후처인 그두라를 통해서 일곱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그의 생전에 이 아들들에게 소유를 주어서 모두 동방으로 내보냈다는 6절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구별하고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본문은 또한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죽음도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의 죽음의 기사가 나오기는 하지만 이후의 이야기들이 연대기적으로 이해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야곱과 에서가 15살이 될 때까지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문이 한 세대를 지나 이삭의 이야기로 진입을 합니다. 그것이 19절인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죠. 이삭은 아들을 얻지 못하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리브가가 잉태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약속의 수혜자를 공급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리브가는 뱃속의 아이가 서로 싸움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자 남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기 사용된 서로 싸운다, 뱃속에서 서로 싸운다 한 이 단어는 깨부수다, 짓누르다 하는 의미를 가지는 말인데 이게 가벼운 고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리브가의 기도에 대해서 예언을 주셨는데 이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는 23절 말씀입니다. 사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이 예언을 둘러싸고 이 예언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발버둥치고 갈등을 증폭시키는 과정이 이후의 모든 이야기들을 형성하게 됩니다. 두 아들이 태어나자 첫째는 붉어서 에서라 이름했고 둘째는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해서 야곱이라 했습니다. 야곱이란 이름은 나중에 발을 걸어 넘어뜨린다 혹은 속여서 뺏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었지만 처음부터 그런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것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이야기는 또 이제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그들의 장성한 시절을 묘사합니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으로 들사람이 되었다 했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했다고 27절에 말합니다. 이 종용하다 하는 말은 온순한 사람이다 하는 말인데 여기에 이 두 사람에 대한 묘사에서 성경이 전달하려고 하는 분명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에서가 이 땅에서의 삶을 누리기 위해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야곱은 종용한 자다. 이 말은 본래 완전하다, 흠이 없다, 결점이 없다 그런 뜻이거든요. 장막에 거했다는 것은 또 고대 수메르 왕들의 묘사에 많이 등장하는 표현인데 그들이 존귀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다 하는 말을 의미를 전달하는 데 사용된 말이랍니다. 에서는 세속적인 성격이 점점 드러나는 가운데 사냥이 가져다주는 위험, 그 자유를 만끽하고 살았지만 야곱은 꾸준하고 안정된 관리형의 사람으로 묘사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세속적인 본능이라고 하는 주제가 등장합니다. 이삭이 에서를 편애한 것이 왜 그랬습니까? 그 사냥한 고기가 자기 입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속적인 감각과 자기 만족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런 감각의 절정은 에서의 삶에서 드러났습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다고 할 때에 끓였다 하는 말인데 이 동사는 다른 곳에서는 주제넘는 행동을 묘사합니다. 이 동사는 야곱이 자기의 먹잇감을 누리고 주제넘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에서는 사냥에서 돌아와 너무나 배가 고파서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고 말합니다. 먹게 하라는 말은 한 입에 확 들이키게 하라는 뉘앙스를 전하는 말인데 에서의 기질에 잘 맞는 말입니다. 붉은 것이라는 말이 여기서 반복적으로 쓰이는 것도 에서의 충동적인 성향을 보여주는 의도입니다. 야곱은 죽 한 그릇을 장자권과 바꿀 것을 요구했고 맹세까지 하게 함으로써 장자의 명분을 팥죽으로 샀습니다. 에서는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듯이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다고 함으로써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는 성경의 판단을 증명해 줍니다. 에서는 현재를 위해 살아가고 그로 인해 치를 대가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갖지 않는 세속적인 사람의 모습을 반영합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넘긴다는 맹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7장에서는 마치 그런 맹세를 한 적이 없는 사람처럼 아버지의 장자 축복을 구합니다. 에서가 장자권을 경시했다는 선언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경멸한 것입니다. 육체적인 욕구를 위해서 영적인 공급을 희생하는 것, 일시적인 쾌락을 위해서 영원한 것들을 포기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것은 우선순위와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뒤죽박죽이 된 우선순위의 삶을 사는 것은 비극입니다. 욕구를 채우기 위해 사는 삶은 필연적으로 가치 있는 것을 무시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반면 야곱은 비록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충동적인 형을 대상으로 한 계산된 조작을 행했습니다. 비록 본문이 야곱의 잘잘못에 대해서 말하기보다는 에서의 잘못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만 영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비열한 수단으로 그것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본문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신약성경에서도 여전히 에서의 삶에 대해서 그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지, 육적인 자인지를 설명합니다. 당장의 것을 위해서 영원을 버리는 어리석은 자리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서가 취했던 어리석은 일, 당장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유업을 포기하는 일, 이것이 얼마나 모든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운데 은혜를 더하셔서 지금의 것을 포기할지라도 영원한 것을 붙잡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